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동남해외 재정당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의 개최를 가로막는 박근혜 패당을 규탄해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변인은 5일 성명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동남해외 재정당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1번 지역 준비위원회 위원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 제1조선인본부 의장은 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